모든 처리가 네 연봉을 내 어깨에다 퍼니까 I'm way too fly to be one of y'all 내 위치에서 너 숨도 못 쉬어 내가 왜 굳이 눈에 나앉아 한 병 보낼게 형들이랑 마셔 이 언니 네 언니 는 young boy 저 돌아가는 길에 저기 왜 다 불러줘 Cause I'm self-made Ain't nobody ever made me I'm in a party going crazy 이건 거의 movie And I feel like Gucci I feel like Gucci Yeah, I feel like Gucci, baby. Gucci, Gucci. I feel like Gucci, Gucci, Gucci, Gucci. I feel like Gucci, baby. Bad motherfucker. Boy, the competition, yeah. 내가 왜 굳이 너한테부터 어디 가도 내가 받는 것은 오직 love. 이 언니, 이 언니, 는 young boy. 저 돌아가는 길에 저기 왜 다 불러줘. Cause I'm self-made. Ain't nobody ever made me. I'm in the party going crazy. 이건 거의 movie. And I feel like Gucci. I feel like Gucci. Yeah, I feel like Gucci. Gucci, Gucci, Gucci. I feel like Gucci. Gucci, Gucci, Gucci. I feel like Gucci, baby. Bad motherfucker. Yeah, I feel like Gucci. I feel like Gucci. And I speak nothing but the truth. And I don't give a F-U-C-K what you say about me. The gangster in my attitude. 내가 늘 원하는 대로. And I don't give a F-U-C-K what you think. I feel like Gucci, Gucci, Gucci. Yeah, I feel like Gucci, baby. Gucci, Gucci, Gucci. I feel like Gucci, Gucci, Gucci. I feel like Gucci, baby. Gucci, Gucci.